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예배 시간이라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은 흩어져 있고 우리들의 그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으며 주를 예배하기에 너무나 멀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으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한 이 자리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섰습니까? 나의 하나님, 산산이 흩어져 버린 마음들,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끊어져 버린 나의 삶,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 나의 인생들, 주님,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 만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까? 나의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지고 산산이 흩어진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만드셨으며 당신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내가 거짓으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인 양, 나만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달려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잃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만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녕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제 같은 오늘이, 오늘 같은 내일이 과연 내가 꿈꾸던 나의 삶이고 내가 소원하는 나의 인생이었습니까? 주님,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겨주고 나누는 그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의 자녀됨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약속받은 자녀로 아브라함의 씨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 내가 일어서지 못하고 내가 먼저 쓰러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내 속에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주의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늘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셨던 주님과 이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그 한 걸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한 걸음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일생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미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일생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도 이미 말씀이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안 chapter 2 verse 11 to 14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안 chapter 2 verse 11 to 14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개발과 인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Because he was to be praying, 40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would eat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withdrew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ose who were of the circumcision. And the rest of the Jews also prayed that he cooperated with him, so that even Barabbas was carried away with their hypocrisy. But when I say that they were not straightforward about the truth of the gospel, I said to them, if for example, if you, being a Jew, living in the land of the Gentiles and not as a Jew, why do you compel the Gentiles to live as Jews? Amen. 어스텝. One step. 한 걸음입니다. Galatians chapter 2 verse 11 to 13 said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제 바울이 그를 나무랐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그냥 호련히 훅 떠나버리고 그 바라바가 누구죠?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죠. 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목사님도 자기 성도들과 밥을 먹다가 훅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 위선이야. 그 위선이야. 그건 가짜 믿음이야.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When Cephas came to Antioch, Antioch Church, there was a problem. The Paul said, I got in his face and exposed him in front of everyone. He was clearly wrong. Here's what was going on. Before certain people from James arrived, Cephas used to share meal with the Gentile outsider. But they're Antioch Church's church family. And then after they showed up, Cephas suddenly became aloof and distanced himself from the outside. But this outside is Christian and church family. They belonged to Church of Antioch. So Paul said, you are clearly wrong. You are doing is hypocrites. You are wrong. 그러니까 넌 위선이야. 너의 믿음은 가짜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바나바를 향해서도 그건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n this scripture, what is the problem? 이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과 담임 목사 된 바나바까지도 책망해야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What is the problem?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강요하는. 그게 어떤 뜻이죠? 유대인이면서 살지 못했다라는 게 어떤 뜻이죠?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강요하는. 자기는 율법대로 못 살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율법대로 자기 자신이 못 살면서.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맞습니까? Yeah. But what kind of problem in this scripture? No, what is it? Hypocrites. What is that? But especially in this scripture, kept us doing something. So when saw that, the Paul said, "You are hypocritical." So, what is the problem in these scriptures? 나보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다가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부려가서 그 자리를 떠났더니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밥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할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못 살고 그러니까 그들이 오니까 아 내가 자기 자신을 잘못 사는 걸 아니까 밥 못 사.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고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생활이 그 합하지 못한. 아,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잘못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뭐 생활도 하고 그 이제 하나님의 뜻에 안 합당한 거지. 그래 그들이 오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잘 못 가르치고 할례 받은 자로서 목사가 돼서 못 가르쳤다 이런 내용은 없죠 이 장면에. 예, 네, 그거는 지나친 얘기입니다. 잘 못하니까. 아, 그러니까 베드로 뭐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 목사가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밥을 먹어서 잘못된 거죠. 베드로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밥 먹어서 잘못된 거죠 지금. 베드로 목사가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밥 먹었기 때문에 너는 잘못한 거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밥 먹느냐, 베드로. 지금 이상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밖에 먹었으면 하여튼 그 생활이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장면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장면은 그러면 밥 먹는 얘기만 해야죠. 다른 삶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손을 열 번씩 꺼는지 한 번씩 꺼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장면만 보고 얘기했죠. 바울은 눈으로 봤죠, 바울이? 바울이 지금 위선이다, 가짜라고 말한 건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보지 못한 것을 들춰내서 베드로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비밀을 찾아냈는데 너희가 잘못된 게 있더라 라고 지금 이상한 사람이 베드로를 망신주고 있는 장면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뭘 봤죠? 밥 먹는 걸 봤죠. 베드로가 뭐 했죠? 예수 믿는 사람과 밥 먹고 있었죠. 근데 그게 틀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밥 먹다니 감히 목사가. 지금 이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 감히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밥 먹고 있어? 이 얘기입니까? 이방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방 사람과 밥을 먹고 할례를 받은 것은 전화 볼 때 여기서 섬지사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한테만 할례를 시켰잖아요. 그게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는데 할례 받은 자고 보니까 그것이 율법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를 선택해서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선지사람이 여기서 누나 저가 볼 때 나타나지 그럼 사도 바울이 문제 삼은 게 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선이다 가짜라고 했던 게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방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사람으로 통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위선이 됐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와서 네, 그거를 지적할까 봐 문제가 되니까 도망을 이 사람들에게 그거 네. 또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혹시 빠졌거나 또 다른 여러분의 의견이 있습니까? 이 장면에 대한? Because of the problem pastor is the unfaithful to the word of God. Yeah, unfaithful.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신실하지 못한 것.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장면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처럼 살자,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처럼 유대 사람이 되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질문입니다. 왜 게바,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을까요? 게바는 유대인이었지만 왜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을까요? 살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은 거죠. 근데 사도바울의 관점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면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 맞는데 왜 다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죠? 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방금 이방인과 밥 먹었잖아요. According to the law, Jewish, they never allowed have a meal with the Gentiles. But Cephas, he shared the meal. The church family of Antioch.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있었잖아요. 율법으로는 그게 틀린 거죠. 율법으로는. 자,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사도 바울. 그들이 협동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누굴까요? 이방인들이겠죠. 안디옥. 물론 그 교회 유대인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 바나바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과 절대로 밥 먹으면 안 되겠네요.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바나바는. 쉽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법을 더 유대인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는 사람, 성경, 사람을 요구하셨지만 그게 보면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곧바로 보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문화가 더 높게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예. 점점 이제 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죠. They were not straightforward about the truth of the gospel.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 This is the point. 바로 이것이 Kepha's problem. 그러니까 게바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 We know Kepha's Jewish. 우리 게바,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게바는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잖아 라고 왜 말했을까요? We need to remember it at chapter 10.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Cephas had visited Cornelius.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방문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갈 수 있죠? 금지된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백부장에게 The Central of Italian 이탈리아 백부장에게 찾아갔단 말입니다. Why? Because God said to him Go with him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가라. 그의 집에 가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아니 밥도 먹어도 안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넬료 집에 가라. 그의 집에 필요한 말씀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전하겠다. 그래 베드로 가서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원래 이게 안 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자기 안에 든 것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너 먹어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왔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When Cornelius hear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n he received the Holy Ghost. 바로 그때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에게 물로 침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로 침례를 주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인정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다음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고넬료가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 집에 며칠 더 계십시오 그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는 담대히 며칠 더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말씀도 전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죠. 왜? 유대인은 절대로 같이 있어 한순간도 있으면 안 되는데 며칠 더 그 집에 머물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대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안 것처럼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아니요,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처럼 살았던 첫 번째는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첫 번째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나바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로 개바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는데 왜 지금 다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합니까? 당신 스스로가 율법 안에 매여있지 않은데 왜 율법 안에 매여있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때문에 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 이제 와서 그렇게 행동하며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거 위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문제인 것이죠. 왜?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 목사님이 성도와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베드로 목사가 안디옥교회 성도와 밥 먹었다고 이게 문제란 말입니까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믿음 안에 교제를 하는데 그게 지금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 안에 교제를 하다가 떠나버린 것이 틀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로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역도 민족도 어떤 지역색도 국가도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개바가 그 잘못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chapter 2 verse 4 and 5.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원래 들어오신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원래 뛰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만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방식대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 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그들의 삶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해서 굳이 그 문화와 전통과 삶을 우리가 버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켜도 혹은 지키지 않아도 그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다 상관없습니다. 아멘. How will it react? Reaction is important. 이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Reaction. 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개바,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과 실수하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믿음의 선택과 잘못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말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일까요? 은연 중에 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밥 먹다가 그냥 일어나서 후딱 나가버린 것, 그냥 밥 먹다가 나간 거잖아 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바울이 본 것은 밥 먹다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그 믿음 안에 아주 아주 미묘한 딜레마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이면서도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던 그이면서도 그 안에는 온전한 주님의 진리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향하여 유대인의 삶을 버리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는 율법을 넘어서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선택과 결정과 지도와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전부 다 외식해버리게 되고 베드로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까지도 외식해서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도미노 현상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좀 많이 되돌려 봅시다. 1910년, 20년, 30년대 때 이 땅의 조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그때에 바로 그때 얼마나 많은 조선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조선의 교회들이 저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했었겠습니까?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일본인을 전도해? 어떻게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그들은 지옥을 가야지.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밥을 먹다 도망친 베드로의 모습과 그때 그런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반응. 반응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그 당시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이 땅이 충만했었습니까? 그들이 저 일본 땅을 원수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저 땅 일본조차도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변화되었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역사에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일본과 가장 맞서 싸웠습니다. 교회는 독립운동의 보호하는 우산이었습니다. 민족주의를 보호했었고 독립운동을 보호했었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일본으로부터 핍박받았던 것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왜? 천주교는 독립운동하지 않았거든요. 천주교는 그저 종교주의, 종교만 되었을 뿐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함께 했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이 그 방향이었을까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성령의 대부흥을 통하여 저 일본도 저 중국도 이 동북아시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는 역할을 우리가 더 감당했었다면 저 일본 땅이 예수 믿는 사람이 0.몇%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몇백 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저 일본 땅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은 밥 먹다가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은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베드로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암울했던 그 시대에 한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고 또한 그렇게 그는 죽었지요. 김구 선생입니다. 그가 남겼던 몇 편의 설교문을 읽어보면 그는 목사는 아니었으나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즐겨 쓰던 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내가 밟은 그 발걸음 하나를 보고 누군가는 이 눈 덮인 벌판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확하게 마을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설령 길을 잃었어도 이 발걸음만 찾는다면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만 오면 그는 반드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밥 먹다가 그냥 일어난 거잖아. 그게 왜 문제지? 왜 바울은 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하여 베드로와 수많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과 온전히 싸울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신앙의 무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지. 그렇지, 우리 안에서는 자유자도 종도 없지. 그렇지, 우리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전부 다 하나인 것이지. 이 진리의 말씀 하나가 그 어지럽던 시대에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 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그렇지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지 이거 잘못된 행동이지. 교회가 이 진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삶과 삶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지럽게 갈팡질팡 걸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온전히 똑바로 걸어나가셔야 됩니다. 그 한 걸음을 따라 구원받는 역사가, 그 한 걸음을 따라 교회가 든든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 정말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율법에 묶여 있어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아멘. In the Holy Spirit, in Jesus Christ,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 안에서 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믿음 안에 깨어 계십시오. 아멘.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에게 헛된 순간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